낙엽이 나붓기던 어느 날인가 눈보라 밤새 일던 어느 날인가 세월의 뒤안길을 서성이면서 험하는 외로움에 울던 그 사람 언젠가 땅을 딛고 일어서 저의 푸른 꿈은 이루어지겠지. 세월의 뒤안길을 서성이면서 저의 푸른